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하이텔로 오창룡 씨가 예전에 적어주신 시를 읽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이 시를 봤을 때 이 시간쯤 여러분을 만나길 기다리는 제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해 한용우님의 고대라는 시입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합니다. 해가 저물어 산 그림자가 촌집을 넘을 때 나는 기약 없는 기대를 가지고 마을 숲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를 몰고 오는 아이들의 풀리피리는 제 소리에 목마칩니다. 먼 나무로 돌아가는 새들은 저녁 연기에 헤엄칩니다. 숲들은 바람과의 유희를 그치고 잠잠히 섰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동정하는 표상입니다. 시내를 따라 굽이친 모래길이 어둠의 품에 안겨서 잠들 때 나는 고요하고 아득한 하늘에 긴 한숨에 사라진 자취를 남기고 게으른 걸음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합니다. 어둠의 입이 황혼의 엷은 빛을 삼킬 때 나는 시름 없이 문 밖에 서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 영화 걸어서 하늘까지 중에서 물새의 테마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영화 음악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들려드렸네요. 예전에 들려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이틀로 이재경 씨 신청해 주셨고요. 성북구 정릉 1동에서 조지현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조지현 씨, 힘이 들 때는 이 시를 떠올리신다고요? 동천년로 해도 항장곡하고 매일생 한해도 불매의 향이라. 오동은 천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고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 말을 니 멋대로 살아라로 해석하신다고 하셨네요. 제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조지현 씨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좋은 시도 읽었고요. 대전 선화동의 손성호 씨. 세상에, 저번에 커피를 보내주신 분이 친구분 종성 씨였습니까? 커피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근데요, 잘 마셨어요. 그 커피를 들고 제가 집에 갔을 때 어머니께 혼났어요. 넌 무슨 애가 야멸차게 커피를 다랑 들고 그냥 집에 오냐고요. 같이 스태프들이랑 오손도손 나눠서 먹지 않고 애가 못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김에 홍동식 PD께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손성호 씨 고맙습니다. 친구분 종성 씨, 성환 씨와 함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슈퍼마리오 형제 중에서 락셋이 부른 곡이죠. Almost Unreal.

서울 신림구동 항림고시원의 박창규 씨, 임태욱 씨, 그리고 강산이 보모노로 타느라고 바쁜 민철호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서 가브리엘 앤워와 알파치노가 탱고를 추는 그 인상적인 장면에서 나오던 곡이죠. 포르우나 카베자였습니다. 알파치노는 지난해 이 영화로, 그러니까 이 영화는 92년도에 만들어졌죠. 하지만 지난해 93년에 이 영화를 가지고 수건이었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자, 올해 제66회 아카데미 영화제의 남우주연상 영순위는 탐 행크스입니다. 탐 행크스가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에이지에 걸린 변호사를 연기하죠. 이 영화로 그는 이미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획득했는데요. 지금까지 그저 익살스러운 코미디 배우로만 알려졌던 그가 이 영화에서 변신한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고민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맑은 얼굴, 그 맑은 눈빛을 가진 탐 행크스. 그동안 스플래쉬, 빅, 또 볼케이노, 그들만의 리그, 최근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까지 주로 코믹 터치의 멜로드라마의 주연으로 등장했었죠. 그런 그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한 변호사 이 역을 맡았을 때 사실 주변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극중인물인 앤드류와 자신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만 빼고는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역할에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체중을 완벽하게 뺀 것은 물론이고 머리까지 삭발하는 그 의욕을 보여줬죠. 이제껏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생각됐던 개구장의 이미지 대신에 진지한 연기로 에이즈 환자의 고통을 연기해낸 탐 행크스. 그의 수상 여부가 기대됩니다. 탐 행크스의 다음 작품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서는 또 괴팍한 베트남 파병 군인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듣네요. 어제에 이어서 필라델피아 중에서 닐영의 음성입니다. 필라델피아. Someone is talking to me, calling my name. Tell me I'm not to blame. I won't be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화음악 덕에 사귄 정많은 친구들이 넷이나 됩니다. 희종이, 흥재, 지훈이, 창선이. 그들과의 아침 인사는 어제 들었니였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 한 명인 창선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광주 서구 봉선동의 민현호 씨. 지금쯤은 서울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민현호 씨의 대학 입학도 축하드립니다. 닐영의 이 은근한 음성 잘 들으셨어요. 영화 필라델피아 중에서 필라델피아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라와 있는 곡이죠. 지난주부터 이 시간에는 올 아카데미 영화제의 주요 부문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난주에는 작품상과 감독상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후보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카데미 영화제가 올해는 예년보다 한 주 앞서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된다고 해요. 저희는 한 주 더 예년과 마찬가지로 되는 줄 알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한 주가 모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후보는 내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66회 아카데미 두 번째 남우주연상 후보는 가수 티나 터너를 그린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원제가 이렇고요. 우리나라에는 제목이 티나로 알려져 있죠. 이 영화 티나에서 로렌스 피시번입니다. 로렌스 피시번, 우리에겐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이죠. 흑인 배우인데요. 그의 최근 영화 가운데서는 존 싱글턴 감독의 Boys and the Hood 정도가 국내에 소개됐습니다. 그가 이번에 맡은 역할은 티나 터너의 전 남편인 마이크 터너 역입니다. 한마디로 무법자 같은 모습인데요. 악마적인 인간성으로 매스컴으로부터 쉴 새 없이 비난을 받지만 매력 또한 넘치는 그런 역이라고 합니다. 마약과 술 그리고 폭력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못 쓰게 만든 마이크 터너. 이 극중의 모습은 실제 로렌스 피시번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는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에 캐스팅돼서 18개월 동안 정글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그는 완전히 슬럼가 출신의 흑인 병사가 돼서 진짜로 마약과 술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다시 카메라 앞에 세운 장본인이 바로 존 싱글턴 감독이고요. 자, 그의 영화 티나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Mm-hmm. touch of your hand makes my pulse react. That it's only the thrill of boy meeting girl while possess a track. It's physical, only logical. You must try to ignore that it means more than someplace. I've got cause to be. There's a name for it. There's a phrase that fits. But whatever the reason, you do it for me. Oh, what's love got to do? It's got to do with it. 서울 성북구 기름삼동에서 아주 봄 냄새가 폴폴 나는 예쁜 편지지에다가 사연 보내주셨죠. 고은미 학생 고맙습니다.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영화 티나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세 번째 남우주연상 후보는 아주 노련한 연기파죠. 제임스 아이버리 감독의 시대의 잔류에서 노집사 역을 맡았던 안소니 홉킨스입니다. 영국 출신인 안소니 홉킨스는 로렌스 올리비에를 잇는 유일한 배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인데요. 그동안 상봉은 또 유난히 없었어요. 83년 영화 엘리펀트맨에서 코끼리 인간과 정을 나누는 외과 의사로 등장해서 아카데미에 한번 노미네이트 됐다가 10년쯤인가요? 92년에야 양들의 침묵으로 영광을 안았죠. 하지만 그의 재능이나 경력에 비해서는 좀 뒤늦은 수상입니다. 안소니 홉킨스의 연기 특징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랄까요. 할리우드 배우 같은 그런 화려함은 다소 부족하지만 지성을 겸비한 아주 중후한 이미지로서는 단연 으뜸이죠. 특히 양들의 침묵에서도 보여줬듯이 남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그 강한 눈빛. 그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개성연기라고 합니다. 닥터 렉터에서 노년을 맞이한 대저택의 집사까지. 그의 연기 폭은 정말 대단하죠. 처음으로 그가 아카데미의 후보로 오른 엘리펜트맨은 아주 흉측한 코끼리 인간과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는 외과의사로 그가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 엘리펜트맨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오지영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엘리펀트맨의 테마였습니다. 오스카를 겨냥하는 네 번째 남자 연기자. 그는 이미 나의 왼발로 수상 경험이 있는 연기자입니다. 다니엘 데이루이스. 뭐 이렇게 안소니 홉킨스와 다니엘 데이루이스 두 사람의 영국 배우가 한꺼번에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은 아카데미와 영국 영화인들의 우호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겠지요. 프라하의 봄, 이 영화에서는 토마스로,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에서의 동성연애자인 펑크 청년, 그리고 전망 좋은 방에서 보여주었던 나약하고 속물적인 영국 귀족의 모습. 이렇게 다니엘 데이루이스의 연기 변신은 끝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그가 맡은 역할은 평소 과격하다는 이유로 폭탄 테러범으로 몰린 아일랜드계 청년 제리 콘논입니다. 영국의 독립영화감독 짐 쉐리던이 만든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Father에서는 남우주연상뿐만 아니라 남우조연상 후보도 있는데요. 극중에서 다니엘 데이루이스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피트 포스틀트웨이트,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아들의 무죄를 믿고 감옥에서 아들과 한방을 쏘가며 끝까지 법정 투쟁을 벌이는 아버지 역으로 나옵니다. 피트는 현재 다니엘 데이루이스와 같은 극단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역시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등장했던 라스트 모이칸에서 빔스 추장으로 등장했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영화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연극 배우로서는 중견에 속하는 연기자고요. 현재 BBC 방송국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In the Name of Father, 아버지의 이름으로 중에서 보노 앤 게빈 프라이데이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In the Name of Father. In the Name of Father. 음악도 한 만만찮은데요. 마치 그 아일랜드 민속풍의 음악에 절규하듯 또는 주문을 외듯 마지막에는 그 마치 군인들이 행진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휘몰아치는 분위기로 Bono and Gavin Friday가 불렀습니다. 같은 제목이었어요. In the Name of Father였습니다. 이제 남우주연상 마지막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영화의 연기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쉰들러의 리스트에서 오스카 쉰들러를 맡았던 리암 니슨입니다. 나치의 간부와 친교를 맺어서 군수 산업권을 따내는 요령 좋은 남자, 또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정력적인 남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1100명의 유태인을 구했던 남자. 리암 니슨은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오스카 쉰들러를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연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당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리암 니슨의 키 때문입니다. 신장이 193cm, 그러니까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늘 두드러지죠. 이 점이 바로 쉰들러에게서 느껴지는 박력과 연결된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체격이 좋아서인지 그는 처음에는 권투선수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연극 무대에서 연기력을 닦았고요. 그 뒤 헐리우드로 건너와서 영화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미션에서 수사로 잠깐 나온 그 얼굴을 볼 수 있었고요. 다크맨, 또 사랑의 용기에서는 독일 장교, 최근에는 줄리아 로버츠의 Satisfaction에서 남자 주인공으로도 나왔었죠. 그와 함께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랄프 파인스. 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하루의 일과처럼 유태인에게 총격을 가하던 그 수용소 소장 역의 배우죠. 랄프 파인즈 역시 영국 출신의 배우인데요. 우리에게는 줄리 비노시가 나왔던 폭풍의 언덕을 통해 소개됐던 연기자입니다. 그는 이미 쉰들러의 리스트로 뉴욕 비평가 협회 남우 조연상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그의 다음 작품이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퀴즈쇼인 걸로 봐서는 작품 운이 아주 좋은, 상당히 좋은 신참 연기자인 것 같습니다. 자, 쉰들러의 리스트 중에서 황금의 예루살렘 띄워드립니다. 쉰들러의 리스트 중에서 황금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5명의 연기자와 조연상 후보 2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3명의 조연상 후보 모두 소개해드립니다. 조연상 후보 세 번째는 도망자에서 악착같이 해리슨 포드를 쫓아다녔던 연방 수사관 타미 리 존스입니다. 그는 하버드대 영문과에 재학하던 시절에 전미 풋볼 아이비리그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기도 했었는데요. 졸업 후에는 곧바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아주 운 좋은 연기자입니다. 영화는 67년에 러브스토리로 데뷔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어느 장면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요. 최근 영화로는 언더시즈 그리고 91년 JFK로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올랐었죠. 이 두 영화에선 그야말로 악당 연기의 진수를 보여줬었죠. 아직 국내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곧 개봉될 올리버 스톤 감독의 하늘과 땅, Heaven and Earth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우 조연상 네 번째 후보는요. 말 그대로 떠오르는 신성입니다. 정말 신성이에요. 197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21살인가요?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주인공 조니 뎁의 동생으로 등장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그가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 10살까지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고도 18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는 정신박약아 애니 그레이프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직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요. This Boy's Life 여기에서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공연함으로써 참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제 마지막 남우조연상 후보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사선에서의 공포스러운 암살자 존 말코비치입니다. 아주 능수능란한 위장술, 치밀한 살인기술. 이것으로 대통령 경호원인 프랭크,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상대했던 미치. 이 역할로 저는 헐리우드 극장가를 떠들썩하게 한 스타가 되어버렸죠. 존 말코비치는 오랫동안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었는데요. 그동안 영화로는 셰르필드가 주연한 마음의 고향, 여기서 시각장애자 역으로 나왔고요. 이 역으로 바로 오스카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었죠. 또 여러 영화에서 조연으로 많이 등장했었죠. 아마도 그 외모에서 풍기는 아주 강렬한 인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가 후보에 오른,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영화 사선에서 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띄워드립니다. In the Line of Fire. In the Line of Fire,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들으면 눈이 스르르 감기는 곡입니다. 생일을 맞으신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이동의 김홍구 씨, 하이텔의 김호택 씨, 그리고 경문고등학교에 계시는 아주 이름이 독특한 분이세요. 정풍균 학생 함께 들어주십시오. 만화영화 피노키오 중에서 When You Wish Upon a Star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Steps in and sees you through.